여성 연로자들과의 진선 모임이 9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조선 연로자 보호연맹 중앙위원회와 련관단의 일꾼들, 평양시안의 여성 연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국제기구 대표부 여성들이 여기에 초대됐습니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우리 당의 연로자 보호 정책에 의해 모든 연로자들이 자기의 요구와 능력에 따라 사회 활동에 적극 참가해서 나라의 부강 번영에 이바지하며 감 높고 보람찬 삶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선 연로자 문화예술협회 성원들과 보통강구역 락원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예술 소품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우리 여성 연로자들이 미술 작품들을 창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